홀로 거울 앞에 선 모습이 너무 외로워. 거울에 비친 내 눈동자가 너무 차가워. 너와 함께 밟던 스텝이 점점 무뎌지고 같이 리듬을 타던 음악은 흐려지고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 너와 함께 맞춘 기억은 너무 많아. 그때 너와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 둘씩 맞추던 노래가 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노래가 돼버린 게 그저 슬플 뿐. I want you to know that 이 노래가 들릴 때면 내게 돌아와줘. 우리 둘만의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다시 이겨갈 수 있게 이 음악이 들릴 때면 나를 찾아와줘. 우리 둘만 아는 그 춤을 그만의 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둘이 맞춰줬던 춤 내 발에 맞춘 너 미소가 아른거려. 넌 너무 아름다워. 눈을 바라보며 점점 더 빠져버렸지. 너란 바다를 향해 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황홀했던 시간들도 잠시 고 혼자선 줄 수 없는 이 안무를 이 노래를 다시 틀 수 없어. 내 용기로 다시 불태울 수 없어 차가워진 온기로. Yeah. 우리 함께 불렀잖아 1, 2, and 3, and 4.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 추억 so beautiful. 거울 속에 항상 보이던 네가 이제 눈을 감아야만 보여. 눈앞을 환하게 밝혀줘. 마음이 예속해 때때로는 it's okay. 텅 빈 공간에 혼자 있으면 내려가는 어깨 음악이 흐르면 내 안 돼버리지 술래. 이 음악이 끝나면 이 자리에 있어줄래. 이 노래가 들릴 때면 내게 돌아와줘. 우리 둘만의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다시 이겨갈 수 있게 이 음악이 들릴 때면 나를 찾아와줘. 우리 둘만 아는 그 춤을 그만의 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어서 내게 와 이 춤 엔딩을 마무리 지어줘. 매 순간이 소중한 날들이 계속될 수 있게 발맞춰 걸어줘. 태엽이 감기듯 내게 돌아와 약속해. 누구도 모르는 둘만의 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이 노래가 들릴 때면 내게 돌아와줘. 우리 둘만의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다시 이어갈 수 있게 거울에 비친 내 눈동자가 아직 차가워.